자기야, 자기 어제 왜 연락 안 됐어? 뭐 했는데? 아니, 뭐 했는데 말해주면 안 돼? 아팠어? 근데 왜 나한테 말안 해줬어? 아프다고. 지금도 많이 아파? 어떻게 남자친구인데 연락도 안 되고. 지금은 좀 괜찮아? 근데 전화기는 왜 꺼져 있었어? 아파하는데? 질투나게 하네. 진짜 불안하다고. 내가 어제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? 내가 진짜 오죽 보고 싶었으면 잠도 못 잤다, 잠도. 어? 그래도 지금은 안 아프다니까 봐준다. 다음부터는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줘. 아프면 나한테 꼭 말해줘.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, 내 사랑밖에 없는데, 내 사랑이 뭐 하는지,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안 되겠지? 그리고 자꾸 다른 데 보지 말고 맨날 유튜브 보면서 어? 다른 연예인들 보고 있고, 그럼 남자친구가 질투가 나겠어요? 안 나겠어요? 질투가 나겠지. 그러다 진짜 하루 종일 뽀뽀만 하면서 나만 바라보게 한다. 그러니까 딴데 보지 말라고. 어제 아파가지고 힘들었었겠네. 오늘은 좀 괜찮으니까 시간도 늦었고 드라이브 한번 할까? 진짜 야경 좋은데 한곳 있거든? 그냥 내가 항상 가는데, 힘들 때나 슬플 때, 너무 기쁠 때, 그리고 너무 떨릴 때, 나 사실 자기한테 처음 고백할 때 여기 들렸다 갔어. 너무 떨려서. 너무 두근두근 떨리고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여기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거든. 근데 자기 만나고 나서부터 여기를 잘안 오긴 했어. 왜냐면 자기랑 있을 때 제일 편안하거든. 자기랑 드라이빙해서 거기 가면 또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서. 거기 사람도 되게 많이 안 와, 지금 시간. 오랜만에 드라이빙 할까? 내손 잡아. 아니면 엎어줄까? 차 타고 드라이빙 갔다 오자. 머리 조심하고. 그리고 옆자리 타서 안전띠 아직 빼면 안 돼. 기다리고 있어. 출발하기 전에 안전띠 내가 매줄게. 원래 안전띠 매면서 뽀뽀 한번 해주는 거거든. 이제 진짜 도장 찍었으니까 어디 가면 안 돼. 자꾸 나 불안하게 두면 안 돼. 항상 자기 생각하고 있는데. 자, 그럼 이제 우리 공주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할까요? 만약에 운전하는데 너무 어지럽거나 속 울렁거리면 말해줘. 만약에 어지러우면 우리 공주님 내가 업고 가야지. 내가 말한데, 백운호수야. 우리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? 되게 가깝지. 보고 있으니까 어때? 공기도 맑고, 엄청 좋지. 자기 꼭 데리고 오고 싶었어. 나한테는 되게 추억이 많은 장소거든. 어제 자기랑 여기 올라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왔으니 됐지 뭐. 나 진짜 어제 많이 삐졌었다고. 근데 남자친구한테 연락도 안 주고 진짜 많이 삐졌었다고. 나 진짜 엄청 마음에 상처받았어 어제. 자기 자꾸 계속 그러면 진짜 납치해서 나만 본다. 그렇게 무서운 사람 만들면 안 돼. 진짜 사람 없지. 백운호수의 전설이 하나가 있거든.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, 백운호수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 오래오래 간다. 확인 한번 해볼까? 우리 공주님,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오늘따라 별빛에 비춰져서 더욱 아름답네. 오늘은 중간에 아무 말 하고 싶지 않다. 그냥 한마디만 할게. 갑자기 웃어서 미안. 자동차 시트 다 젖었다. 근데 전설을 확인하기에는 아. 느껴지는 촉감이 엄청 보들보들한 것 같아. 어제 목감기 걸렸으니까 목도 혼나야 되겠다. 자자.